이번 주에 제가 또 아마 네.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우리 아직 그 좋은 소식은 아마 내가 생각할 땐 정말 나한테 있어서 우리 재민이가 결혼하는 것만큼 또 우리 아마 경철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 주에 그런 소식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네. 이번 주에는 우리 그또 청년 한 명이 이제 그 취업을 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깊었습니다. 네. 많은 시간 동안 고생하다가 네. 맘 졸이고 막 열심히 노력하다가 뭐 원래 인생이 또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셔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듣고 되게 기분이 좋고 되게 기뻤는데 또그 사람 그 당사자에게는 또 얼마나 또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큰 기쁨이겠습니까? 뭐 여러분들 이런 좋은 소식도 들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이 사회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또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많은 소식들도 계속 들리죠. 그래서 어떤 좋은 소식이 딱 있어도 사실 그게 좋은 소식으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사실 얼마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막상 취업을 해서 딱 들어가 보고 나면 또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좋았던 그 기분과 그 마음들을 이렇게 그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 이렇게 사라지고 말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뭐 우리 인생에 조금 좋은 소식들이 가끔씩 생기니까 그래도 뭐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잘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는 우리의 좋은 소식을 그냥 다 망가뜨리는 그런 슬픈 소식들이 참 많죠. 뭐 지금 뭐 메르스 때문에 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막또 강원도에 가뭄 오고 또 저기 지금 네팔도 아직 뭐 이렇게 복구도 안 됐는데 거기도 그때 비가 많이 와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참, 네. 우리가 뭐 아무리 내가 기뻐도 기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환경들이 늘 만들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러한 어떤 것들이 왜 우리 계속 가지 않을까요? 그 기쁨과 이 우리가 삶에서 경험한 기쁨들이 왜 계속 가지 않을까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네. 우리가 죄인이고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변하지 않게끔,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그 기쁨을 빼앗을 수 없는, 아니, 어떠한 그 슬픔과 고통의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그 당시에는 살짝 아프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뭐인 거예요?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무슨 말이야? 복음이란 것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인간이 애써서 얻거나, 인간이 수고해서 이루는 그런 것이라서 언제든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절대로 사라질 수도 그 크기가 작아질 수도 없는 그런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식이에요. 하나님만큼 크고 하나님만큼 영광스럽고 하나님만큼 기쁜 그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청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청년들은 웃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웃고 있나 아니면 그냥 아니 지금 웃는 척 하지 말고 자기 삶을 돌아보세요. 내 삶에서 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는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아니면 더 우울한 시간들이 더 많고 막 짜증나는 시간들이 더 많고 뭔가 내 삶을 다 피하고 싶고 그냥 아무튼 잠자고 싶은 그런 순간들만 많은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후자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복음을 모르거나 아마 아주 조금 이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면 여러분들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슬픈 순간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힘든 일이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안도할 수 있는 것,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도 자기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쵸? 복음이 뭐예요? 몰라요. 자, 여러분 복음의 개념을 분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일단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여러분 좋은 소식이 뭐래요? 좋은 복된 소식이 뭐래요? 에? 성경을 보세요.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잖아. 7절에서 설명해주잖아. 좋은 소식. 이거 우리 그걸 신약적으로 하면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뭐냐고. 그 내용이 뭐예요? 뭐라고요? 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뭐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뭐를요? 내 삶을, 내 운명과 내 인생을, 우리 한국의 역사와 이 세상의 역사와 온 지구와 우주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큰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나요? 무슨 얘기예요? 결국 인생이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실패와 내 부족함에 의해서 결정되지도 않고 내 사람들의 협박과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의해서 어떤 특수한 1%의 사람들의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 아니면 자연재해나 뭐 이 세상에 그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이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우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면 내가 고난받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고 내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심지어 내가 목숨이 그 끊어지는 그 순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우리에게 실패나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만 여겨지는 그런 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운명을 주장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막 올라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린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럼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혹은 뭐 대충 살지 뭐 또 이런 식으로 또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정말로 의미있게 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이 세상에서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 잘 이게 이해가 되어져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한다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고 자기가 지금 힘든 거 그거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이들은 기대하고 그런 하나님의 통치를 바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시고자 하셨는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소식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짜 기쁨으로 안 다가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딴 생각을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방식대로 내 이해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우리가 전혀 싫어하는 길이고 가고 싶지 않은 길이고 원하지 않은 그런 길이기도 하죠. 근데 성령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 길 때문에 우리 죽어야 될, 우리 멸망받아야 될 우리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역설이고 엄청난 이 그렇죠.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좋은 소식을 누리고 이 복음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어떤 건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생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게 뭡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항상 어떤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거,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 여러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끊어진 그 관계,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갖게 된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뭐예요? 우리와 관계예요.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이렇게 막 써먹고 어떤 도구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공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가까운 그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거래해야 될 그런 어떤 그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서 함께하면서 소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과 정말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나도 하나님께 말하는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다면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그냥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 성경을 듣고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냐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든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삶에 힘이 나고 또 살아갈 어떤 그 에너지와 능력과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부실하고 뭔가 힘이 없고 뭔가 뭔지 모를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말을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주고자 하셨던 그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통치하고 다스리고자 하셨던 그 관계, 이것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세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잖아요. 너무나 성경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죠.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하러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런 인격체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하라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자고. 나의 이야기를 듣고 너도 너의 이야기를 나한테 하고 좀 서로 얘기 좀 하고 살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어렵고 힘들고 이게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정말 힘있게 하고 우리와 그럼 살아갈 이유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건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니까. 얼마나 큰 사랑으로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대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를 그런 사랑을 갖고 사랑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듣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고 힘든 거고 귀찮은 거고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 그냥 세상에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주는 부모님 얘기 들으면, 물론 부모님이 틀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부모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사실 우리 삶에 유익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부모님이 결혼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반대를 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물론 이길 수 있으면 이기되 잘 설득을 하고 여러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물론 욕심도 있고 어떤 잘못된 기대도 있고 잘못된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그럼 그래도 적어도 부모님 이야기 들으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 이야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이겠냔 말이에요. 아니, 우리 육신의 부모가 해주는 이야기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듣고 산다는 것이, 보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냐고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과 자유를 주겠냔 말이야,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꾸 환경에 달려있다고 혹은 내 노력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많이 듣거든. 그렇게 많이 보거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듣는 것만 가지고 자꾸 내 인생을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하고 막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하는 것보다 사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불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세상의 것에 듣고 있고 보고 있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다스리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리고 왜 갈수록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우울증, 조울증 환자들이 많아집니까? 급속도로 세상이 변하고 성공했다가 금방 망하기도 하고 또 망했다가 뭐 잘 되기도 하긴 하지만 뭐 요즘에 그런 게 거의 없잖아요. 뭐 잘 됐다가 망하는 경우가 더 많고 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야 될지,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기쁨과 어떤 확신과 그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란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봅시다. 들읍시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그리고 제발 성경을 읽을 때 교훈 찾듯이 성경 읽지 말고 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마음으로 좀 읽으세요. 제가 쉽게 늘 예를 드는 이야기가 그거죠. 여자친구랑 걷고 있다가 여자친구가 길거리 지나가는 그 액세서리 파는 그걸 보면서 아, 참 이쁘다 남자친구한테 딱 얘기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에? 그 남자친구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아 이쁘다 그래 이렇게 얘기할 거죠 혹여? 그렇지. 그럼 뭐야? 이 여자친구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과연 마음에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너무나 그렇게 읽고 있는 줄 알아요? 에? 그냥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구나 저렇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 참 진짜 그러면 성경을 볼 때도 좀 아까 그 예를 든 게 어떤 맥락이 되는지 알아요? 원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아, 왜 이 얘가 나랑 같이 걷고 있는 이 얘가 내가 사랑하는 이 얘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맥락에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게 원래 다 거쳐서 나오는 아 사달라는 얘기구나 해서 이렇게 끄집어 나오는 그런 메시지잖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좀 보세요. 그냥 뭐 이웃을 사랑하라 해가지고 아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좀 본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조금 열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사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는 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거나 대충 생각하거나 무시하거나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이란 것은 결국 그 나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계시고 이미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이 좋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아, 내 역할도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성경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되고 성경에 여러분들 좀 목숨을 걸어야 돼. 네? 왜요? 그 성경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정말 좋은 축복된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군가 자꾸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과거에 뭐 했는지 우리는 얘기하다 보면 압니다.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알아요.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앞으로 무슨 계획을 갖고 있고 뭘 준비하고 있는지 안단 말이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과거에 뭐 하셨는지 모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과 대화 안 하니까. 그렇죠? 왜 나를 이 한국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 가족에 이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태어나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에 살게 하시고 뭐 하나님 뭐 하시려고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뭐 하고 계신가 앞으로는 하나님은 뭐 하기 원하시는가 여러분들 이게 어디에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이거를 여러분 알고 싶은 거 맞아요? 알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전에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이왕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짐을 받는 거 좀 알고 가자고요. 물론 여러분들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성경 안 보고 그냥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알고 가면은 더 재밌고 더 신나고 또 기대가 있고 또 어려운 순간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순간도 우리에게 우연히 주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과 그 내 모든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필요해요. 그것을 알고 사는 게 더 좋잖아.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맨날 그거 자체 때문에 그 문제 자체 때문에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성경을 주셔서 정말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스스로 그 고생의 길을 그렇게 걷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봅시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고 있고 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제발 특별히 이제 방학이잖아. 그렇죠? 우리 대학 청년들, 대학생들 우리 방학이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말씀 읽는 거에 그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많은 좀 투자를 좀 헌신을 하시는 그런 또 귀한 방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별로 반응이 없군요.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직 주의 은혜로. 그런 거 있잖아. 누가 이 날을 막 엄청 좋아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누가 지금 여기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거죠. 그거를 좀 이렇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그 삼자 입장에서 막 답답한 그 마음들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네. 좀 여름방학 때 좀 성경을 읽는 좀 어떤 계획 좀 세우든지 또 각오도 하고 결단도 합시다. 어저께 한 청년은 그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조금 기뻤습니다. 방학 동안에 자기가 큐티를 반드시 매일 하기로 결단을 했다고. 네. 아무튼 여러분들 정말 좀 하나님의 말씀을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축복스럽게 하고 또 여러분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지를 누리고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살아가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방학이니까 그리고 새벽기도 합시다. 6시 반인데 일어나서 퍼 자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과 시간 하나님 받고 있는 그 사랑을 좀 자는 거에 다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